영쪽 조선 인민군 창건 85돌세에 점한 전쟁 로병과 여맹 일꾼들, 여맹원들의 상봉 모임이 21일 평양의 여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장춘실 여맹중앙연회 위원장, 여맹 일꾼들, 여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발언한 전쟁 로병 주재현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에서 미제를 때려부시고 전승신화를 창조했으며 세계를 이어오는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을 이룩할 수 있은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이 대를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리하며 주체조선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는 데 적극 이바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